애국의 마음 선율이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당귀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황진용 작곡인 가요 당귀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굳은 의지를 반영해서 주체 102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투쟁의 대우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힘차게 나붙기는 우리 당기에 대한 천만 국민의 숭음한 격정의 세계를 높은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그 어느 어머니도 주지 못한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빌려주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인도,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조선노동당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려는 천만 국민의 철석의 신념을 격조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저국의 승리적 전진과 거창한 변혁, 끝없는 번영을 안아오는 우리 당의 위대함, 천만 군민 모두의 꿈과 행복을 활짝껏 피워줄 당의 용도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종다해갈 확고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어떤 모진 풍파도 시련도 다 막아주며 우리 모두의 운명을 지켜주고 영원히 빛내어주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언제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며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는 철석의 신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저국 본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앙양된 사상감정과 시대정서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반영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별한 사랑 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대 정답고 다음은 내조국 강산이 넘치는 노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흉찬 작사, 임용남 작곡인 가요 내조국 강산이 넘치는 노래는 주체 102,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시고 천만 국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따르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우리 시대의 이용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 맹세의 사상감정을 생활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시어들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이민 위촌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사랑을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내 나라 조국 강산에 울려 퍼지네 순수님 노래 인민에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흥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흥모의 노래 감사 가사의 2절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시려 인민군 부대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집집이 뜨락에서 이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원수님 노래 저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노래 노래 주원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 가사의 3절에서는 경리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의 오늘이 있고 인민의 만복 꽃피는 천하제일 강국에 찬란한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안고 그이께 일편단심 충종다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는 천만 국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포통 속도로 부드럽게 전개되어 나가는 노래의 선율은 경리하는 원수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 사이의 오가는 더없이 친근하고 뜨거운 점을 받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리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작된 시대의 명곡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주신 원수님 받들 오직한 생각 내 나라의 천만 복이 그 품에 있어 일편단심 충종 다할 맹세의 노래 노래 노래 맹세의 노래 감사 내 눈물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